현지화대 국제화, 아마존 넷플릭스 인도 시장서 전략 승부.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각각 현지화와 국제화 전략으로 인도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1일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서로 대비되는 전략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두 기업의 전략적 차이를 보여준다. 아마존은 인도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취하며 콘텐츠, 인적 네트워크, 가격 등의 승부를 걸고 있다.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지난 2년간 현지 영상팀을 구성해 왔으며 인도 시청자들만을 위한 콘텐츠 구입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마존과 제휴를 맺은 현지 영화사 그래픽 인디아는 인도 블록버스터 영화를 원작으로 한 전사 바후발리, 잃어버린 전설을 힌디어 영어뿐만 아니라 남인도 언어인 타밀어, 텔루그어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매체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현재 인도 원작 프로그램 10여 개를 물색해 한 달에 한 편씩 방영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로이 프라이스 아마존 스튜디오 부사장은 올해 초 인도로 출장을 떠나 아미타브 바찬, 샤루크 칸등 인도 영화계의 거물급 배우들을 만났다. 그들이 향후 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스 부사장은 글로벌 서비스는 있어도 글로벌 고객이란 없다. 현지 고객만 있을 뿐이라며 음악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두고 아마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 평가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아시아 지역 미디어 연구기관인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에 따르면 아마존은 연간 15달러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폭넓은 대중을 공략한다. 반면 인도에 진출한 지약 10개월이 지난 넷플릭스는 기존의 국제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미국 본사에서 모든 콘텐츠 구입 관련 사안을 결정한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독일, 일본, 단 3개국에 진출해 있는 아마존과 달리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현지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거금을 쓰기보다 시청자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시청자 모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썬댄스 영화제에서 구입한 영화 브라만 나마는 인도의 모범생 친구들이 첫 경험을 해보기 위해 함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난다는 친숙한 할리우드식 줄거리를 담고 있다. 가격은 최저 8달러로 이는 인도 케이블 TV 한달 평균 요금인 3.3달러보다 2배 이상 비싸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독립형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약 8,7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유료 서비스로서 전 세계 약 6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